UBS 봄과 여름 방방곡곡 전국 1주 여러분들의 인생 중 가장 다이나믹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사람들마다 다이나믹하다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여행을 떠나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기차를 놓칠 뻔한다던가 찾아간 맛집이 어느새 문을 닫았거나 하는 일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당장 1분 뒤, 1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예상할 수 없기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다이나믹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전국 일주를 떠나온 지 벌써 11일 차가 되었고 마지막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전국 일주를 떠날지 몰라 매 순간들이 다이나믹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했던 여행의 순간들 떠오르시나요? 그럼 그 기억을 안고 마지막 여행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줄 한국의 제2도시로 불리는 부산 광역시로 떠나는 전국 일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샤이니 뷰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히 찍어 문빛이 펑듀 보이기 시작한 음의 색도 예민해진 걸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두 마리 선나 경각지럽도 좋아 서민감이 굳어봐 떠는 숨기지 말아줘 부산광역시는 한반도 동남부에 자리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부산은 모든 광역시 중 외국인을 제외해도 유일한 300만 명대의 도시로 인구 밀도 또한 서울의 뒤를 잇습니다. 부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는 동래, 동로국, 거칠산국, 갑화양국 등 여러 지명으로 불리다가 부산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부산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 성종 초기이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는 현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소재한 중산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는 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소재한 자성대에서 유래했다는 자성대설입니다. 이렇게 유래된 부산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가마솥을 엎어놓은 모양인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부산광역시가 되기 전 본래 경상남도 부산시였다가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에 이어 정부 직할시로 승격됐으며 1981년 4월 4일 정부 직할 부산시에서 부산 직할시로 개편됐습니다. 이후 1995년 1월 1일 광역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제와 종전에 다른 직할시들과 함께 마침내 부산 광역시가 되었답니다. 오마이걸 불꽃놀이 이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아주 큰 성과를 거둔 곳입니다. 바로 감천문화마을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한국의 마추픽추 혹은 산토리니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해안가도 아니고 산토리니와 유사하지 않다고 별명에 의문을 갖는 관광객들이 많답니다. 그래도 여기가 산토리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둘러봐 주세요. 울긋불긋한 색들의 단독주택이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특이한 광경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도 하고 많은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곳에 나오면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지만 사실 6.25 전쟁의 피난민촌이었던 이곳은 부산시의 지원과 사하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예술가들의 작품이 설치되고 각종 환경 미화 사업들을 유치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2010년부터는 부산 관광의 필수 코스가 되었고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로 성장했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 주민들이 그렇듯 실제 거주민들은 항상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데요. 여행하며 그곳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배려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각자 사색하며 이곳의 특이한 지형 구조와 어우러지는 풍경들을 눈에 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김범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그냥 만져보는 나를 보내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고 그대에게 전화를 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오늘따라 너무 그리워져요. 상처뿐이라 두 번 다시 하기 싫었는데 널 만난 그 순간 알게 돼서 바보처럼 겁이 많았다는 걸. 부산 하면 돼지국밥, 돼지국밥 하면 부산이 딱 떠오르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음식은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 돼지국밥입니다. 말 그대로 부산을 상징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돼지의 뼈와 살코기를 푹 삶아 우려낸 국물에 삶아진 살코기를 썰어 고명으로 넣고 밥을 말아먹는 음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휴전 직후에는 쌀이 귀하고 밀가루가 흔해 잠시 동안은 돼지 사골 국물에 면을 말아넣은 국수의 형태로 변했다가 쌀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다시 국밥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산의 오래된 돼지국밥집은 돼지국수를 같이 판다는 사실.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긴 하지만 돼지국밥은 이젠 어디서든 맛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부산만의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법은 향이 강한 돈육수 사골인데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국밥은 돼지 사골을 사용하는데 부산에서는 돈육수 사골을 사용하면서 훨씬 진한 돼지국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함께 나온 부추 무침과 맛보세요. 돼지국밥과 부추의 조화가 또 다른 색다름을 전해줄 겁니다. 권진아, 론리 나잇.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넌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 다이나믹한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아 때로는 속상한 날들도 또 때로는 행복한 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에는 너무나도 다이나믹한 인생의 길이지만 모두들 안녕하고 무사하게 바라면서 마지막 전국일주 마칠게요. 고성, 속초, 영덕, 경주, 포항, 하동, 보성, 순천, 남원 그리고 마지막 여행지인 부산까지 온 전국일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다이나믹한 여정이었나요? 그럼 우리도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또 다른 여행지에서 만나길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김용성, 저는 제조꾼 이가은이었습니다. 안녕. H UBS